토요일마다 어딜 가세요?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 밴드를 만들었는데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멋지네요. 얀또 씨는 무슨 악기를 연주해요? 저는 기타를 쳐요. 인다 씨도 시간 있으면 보러 오세요.